조선의 칠보산 명승지 관리소에서 칠보산을 인민의 유원지로 도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관리소의 정호번들은 봄철 국토관리 정동원 기간에 수십 개의 다리들과 참관도로들에 대한 보수를 성과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민족문화유산인 개심사 대웅전의 지붕을 원상복구하고 단청 작업도 잘해서 옛 모습을 그대로 살려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양묘장과 칠보산으로 가는 박달용의 종점에 휴식장소를 자체의 힘으로 잘 꾸려놓았습니다.